가끔 궁금합니다. 농한기라고 불렸던 옛날의 겨울. 해는 일찍 떨어지고 늦게 뜨는데 전기불도 없고 당연히 TV도 없는데 그 긴 시간 잠만 잘 수도 없고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길고 지루한 겨울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야기 주머니, 할머니가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들은 이야기를 또 듣고 외울 정도로 듣고, 하지만 또 매번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지죠. 녹음도 아니고 매번 라이브니까 할머니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말이죠. 매일매일 버전이 달라지는 이야기. 할머니의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운 영화. 내게 새로 말을 거는 마음속의 영화. 여러분에게는 있나요?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아나스타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김상민 씨 들으셨어요?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디나 카터가 부른 Once Upon a December였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요. 꼭 할머니가 아니라도 이야기 내용이 그날그날 기분이라든지 있었던 일에 따라서 변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요. 혹시 그날 방송국에서 회사에서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누군가 감정이 안 좋았다면 그 사람이 꼭 등장인물로 나와요.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화가 아니라 제가 얘기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돼지가 된다든지 혹은 늑대가 된다든지 그래서 빨간 망토의 이야기 속에서도 교묘하게 삽입이 되고요. 이야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할머니의 그 거칠거칠한 손이 등을 막 긁어주시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은 밤인데요. 지금 가장 긴 밤을 우리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긴 밤. 밤이 가장 긴 날. 동지. 팥죽은 드셨어요? 막 이렇게 입천장이랑 혓바닥이 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그 팥죽을 홀 불어가면서 이렇게 먹는 그 맛을 이 밤에 여러분 모두 느끼셨죠? 사실 밤이 가장 긴 날이라는 얘기는 이제부터 서서히 낮이 길어질 거라는 그런 얘기도 되는데요. 지금부터가 가장 깊은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일부터 서서히 태양의 기운이 부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깊은 밤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서서히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바로 이 우리의 이 세시 풍속 속에 그런 지혜들이 숨어있지 않나 싶어요. 또 오늘 밤이 지나면 그동안 가장 어두웠던 가장 추웠던 곳부터 가장 먼저 빛을 받고 따뜻해지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박철웅 씨, 서울 노원구 공릉 2동의 박철웅 씨. 정은임이라는 이름이 자꾸 틀린다고 예전에 제가 따복따복 이름을 불러줬었다고요. 기억하시네요? 바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김선우 씨 같은 이런 분 때문에 제가 제 이름을 이렇게 따복따복 불렀던 거예요. 보세요. 정은이의 영화음악 이렇게 엽서에 적어서 보내셨네요. 제 이름이 정은임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아주 아주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 처음 듣는 분은 잘 모르시나 봐요. 자, 정은임의 영화음악이 아니라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실 분들은요. 제대로 적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43819호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김선우 씨, 다음에 엽서 보내실 때는 틀리지 말고 제대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시면 되고요. 연말 특집으로 저희가 FM 영화음악 청취자 영화상 준비하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 의견을 바탕으로 10개 부문 선정했잖아요. 인터넷에 청취자 영화상 게시판에 오시면 여러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아주 재미있고 발랄하고 참신한 의견들을 올려주시네요. 그리고 또 성탄 특집으로 귀로 보는 영화를 보내드릴 텐데요. 성탄절 새벽에 귀로 보는 영화 한 편이 배달이 됩니다.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FM 시네마 테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원래 내일 보내드려야 되는데 성탄 특집으로 저희가 이것저것 준비하는 바람에 미리 오늘 하루 앞당겨서 모셨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정수현 씨가 기다리고 계세요. 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송윤환 씨 소개팅 잘하셨어요? 궁금하네. 어떻게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시고 나서 소개팅이 영화처럼 잘 됐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영화처럼 소개팅이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0.001% 정도. 그래도 송윤아 씨에게, 송윤아 씨는 좋은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정연우 씨 누님 결혼하시는 날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못 들려드렸는데 삐친 거 아니죠? 제가 지금 신청곡 틔워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나병갑 씨도 함께 신청하신 곡 바로 영화 Home Alone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Home Alone 2편에 나온 음악 My Christmas Tree. 팬 시네마테크 오늘은요 지난 한 달 동안 일본 영화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한 달 안에 다 마치지는 못하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맞은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 정수환 씨 모시고 일본 영화 속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아쉬워요. 저희가 이 시네마 댓글을 한 달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정 들려고 하면 헤어지고. 정말 그러네요. 네, 좀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들을만 하면 헤어지고 그러는데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다음에 또 한 달 또 모시고 한 달 또 모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수환 씨는 어떤 일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그래서 많은 일본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동안에 어떤 얘기들을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뭘 할까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영화음악실의 애청자들의 그 층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제일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0대, 20대 가장 많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그 청춘물은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일본 청춘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청소년 영화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 60년대는 이제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주로였는데 근데 조금 점점 가까이 올수록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이렇게 초등학생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 일본 청춘 영화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영화 안에 청춘물이라는 그런 한 하위 분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본의 청춘 영화는 어떤 독특한 그만의 색깔이 또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청춘물이 일본만의 특징은 아니지만 일본의 청춘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청자들의 층도 생각했지만 사실은 90년대 들어서 일본에서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청춘물이 있어왔지만 조금 더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일본으로부터 원조 교제라든지 네. 또 뭐 저기 시부야 현상이라고 하는 시부야 현상. 예, 일본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부야에서 아, 항상 네. 일어나는 일들을 네. 시부야 현상이라고 하는 조어가 생겨난다든지 또는 고베 중학생 사건이라고 해서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고양이의 목을 잘라서 걸어온다든지 이런 식의 네. 굉장히 엽기적인 네. 사건들을 중고등학생들이 일으키는 그 사건들이 굉장히 연이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이제 일본에서는 등교 거부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맞거나 네. 퇴직을 하거나 하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러면서 청소년 문제가 90년대 들어서 굉장히 그 가시화되는 어떤 현상이 되었어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대중적인 어떤 매체들이 주로 다루게 되는데 그것이 아주 두드러진 건 사실은 텔레비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98년도 GTO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량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을 직접적으로 드라마화하면서 네. 사실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영웅 같은 선생님이 한 분 등장하셔서 그 아이들과 같이 이해하고 봐서 뭐 이제 잘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행복한 결말을 맞는 그런 그 드라마들이 그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모든 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더 증대하게 되었죠. 그 이런 네. 것과 더불어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꾸준히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영화가 한국에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그 비율로 볼 때 의외로 네. 청소년물이 많이 그렇죠. 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 소개되어진 청춘물들을 청소년 영화들을 대상으로 좀 그것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영화계에 있어서 어떤 그 청소년을 다룬 그런 청춘물이라는 게 강세인가요? 예, 어떤 강세예요. 지금 현재도 아마 한 드라마가 두 편 이상 편인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스타가 된 그 탤런트들이 영화로 네. 들어가서 영화가 히트를 하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화가 청춘물은 아니지만 그거 연결되는 네. 고유들이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모든 트렌드에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영화도 뭐 우리나라도 뭐 조폭 영화, 로맨틱 코미디 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장르가 이렇게 변화되어 왔지만 현재 일본 영화에 있어서 그 청춘물이라는 게 강세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뒤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일본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요, 그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지는 대신에 그 적어지면서 굉장히 변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사실은 네. 그것과 대비해서 아이들 숫자가 적어지면서 그 달라진 어떤 특징들이 더 두드러져서 네. 그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들의 문제가 왜냐하면 이게 그 비슷한 층이 많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네. 문제시 되지 않는데 예. 오히려 너무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층들이 많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아, 세대 간의 그 단절이 예, 더 예. 심해졌던 거군요. 심해졌고 예. 그다음에 뭐 뒤에서도 얘기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요.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혼자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저희는 뭐 사실 대학교 다녀도 부모님들이랑 같이 사는 가족 이라고 하는 게 네.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데 일본 사실 가족이 붕괴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면서 그래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자, 그러면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그 이제 현재의 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잠깐 네. 그 일본의 청춘물의 역사를 잠깐만 예. 짧게 살펴볼게요. 그 어느 나라나 이제 젊은이들의 반항이나 고민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사실 이제 젊은이들이 사실은 기존 세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저항의 아주 상징적인 그 것이 되면서 그 항상 있어왔죠. 60년대 네. 뭐 프랑스 뉴벨바그라든지 미국 뉴시네마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과 마찬가지 일본도 60년대에 사실은 그런 그 청춘물들이 시작되었어요. 네. 그게 56년도에 이제 미친 과일이라고 하는 영화가 되면서 영화화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의 기본이 된 것이 사실 태양족 영화라고 하는 태양족 영화. 사실 태양족 소설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 오렌지족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약간 부르주아 계층들이 그 해변에 별장을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가 해변으로 옮겨가고 해변이다 보면 아무래도 수영복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그래서 그 이전에 보던 전통적인 영화와는 굉장히 다른 영화를 만들게 되죠. 일단 스타일적으로. 네. 그러면서 성과 폭력을 통해서 기존의 어른들의 세상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들이 태양족 영화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60년대 일본이 텔레비전 등장으로 영화 산업이 그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젊은이들 영화로 사실은 이제 부흥하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오시마 나기사라든지 그런 감독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미 그 60년대 영화 속에 원조 교제라든지 네.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청소년 영화 속에서 고민하는 뭐 제1한국인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미 60년대에 젊은이들의 영화 속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네. 속에는 나타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중에 제가 곡 바울스 고개아를 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원조교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자아이들이 어른들과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들이 더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확인하고 성 중심이 된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모티브들이 이미 60년대에 생겨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과의 흐름과 연관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해서 90년대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처음 생겨날 때 사회를 비판하고 저항하겠다는 젊은이의 정신이 일본 청춘 문화는 사실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일본 청춘 문화의 역사 에 대해서 대충 말씀하신 거죠? 예. 아, 그러면요.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또 예.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자, 어떤 음악을 들어볼까요? 그 키스 리턴, 키타노 다케시 감독의 영화죠. 조 히사이시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그 중에서 들어봅니다. 키스 리턴. 예, 조 희사일 씨가 음악을 맡은 영화 키즈 리턴 중에서 키즈 리턴이었습니다. FM 시네마테크 전체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수현 씨와 함께 일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일본의 한 영화적 흐름이기도 한 청춘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춘물이라 하면 우리나라도요. 보니까 한 올해쯤에 그 제작 발표한 걸 보면 내년쯤에는 로맨틱 코미디 형태로 혹은 뭐 인터넷 소설을 기반한 청춘물들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 선생님께서 보시면 그 일본의 최근 청춘물과 우리나라의 청춘물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글쎄요. 먼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사실은 청춘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학교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이제 사실은 주류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걸 시작이 사실 여고괴담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일본도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학교 괴담 이런 것들을 예. 시작이 되었는데 왜 학교로 들어가면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한국과 일본이 같은 문화권에서 같이 시작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학교 안에는 그 자기들만의 공간 외에 뭔가 비밀스럽게 네. 같이 가지고 싶은 공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서운 공포의 곳이 될 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영화를 받아들일 때요. 항상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한 5년에서 10년쯤 지나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붉은 돼지만 하더라도 10년 전 영화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일본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청춘물 말씀을 하시니까 또 그것들은 언제쯤 우리가 접하게 될까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저도 참 일본 영화가 한국에서 잘 수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그런 시대가 좀 잘 비껴서 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금방 노래를 들은 키즈 리턴으로부터 네.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영화가 키즈 리턴, 일단 바운스, 고기아루, 릴리슈슈의 모든 것, 고 베틀리와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네. 되는데요. 그 중에서 키즈 리턴은 가장 전형적인 사실은 청춘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통 청춘물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사회에 대한 저항 같은 것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자기 청춘에 대한 노스탈지아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이 키즈 리턴은 기타노 다케시 자신이 사실은 자신의 청춘에 대한 노스탈지아처럼 만든 영화이기도 하지요. 네. 그 신지라고 하는 학생과 마사루라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학교에는 전혀 취미가 없고 소위 말하는 불량소년이죠. 아이들에게 돈을 갈취한다든지 이런 두 아이가 어떤 사건의 계기로 권투를 배우게 돼. 하나에는 이제 권투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에는 이제 폭력 세계에 들어가면서 거기서 두목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두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그 안에서 노력해서 살아가보고 또 뭔가 성취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지요. 그래서 네. 맨 끝에 이렇게 그 자전거를 타고 교정을 돌면서 다시 돌아오는 리턴 네. 하면서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영화를 끝나는데요. 지금 뭐냐면 청춘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청춘이 아름다운 거다. 하지만 그 실패를 알고 디디고 일어날 때 굉장히 희망적이다 라고 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청소년 네. 그 영화의 기본 틀을 가지고 네.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96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96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정도였거든요. 네. 97년에 그 바운스 고기아르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원조 교제라고 하는 것을 그 테마로 해서 영화를 만든 이 영화 속에는 일반적으로 청춘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들의 세계만 항상 다루면서 네. 사실 성차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의 이야기죠. 네. 그래서 미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한 아이와 또는 그 돈을 필요로 해서 항상 남자와 만나지만 사실 자기 원칙 똑바로 있어요. 절대 섹스는 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거나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할 때는 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원조 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물론 나쁘거나 뭐 그 양쪽에 다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원조 교제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조 교제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키는 일본에서 굉장히 물질적인 어떤 그 만능주의, 자본주의의 잘못된 점, 그 소비 만연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여자들이 왜 성으로 풀려고 하느냐, 성으로 도전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가부장적으로 그 억압되어 있는 그 제도 안에서 그런 남성들에게 사실 도전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들까지를 그 보여주는 그 바운스 고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화, 이 영화에서도 한계점이 뭐냐면은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 야쿠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다 도와주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그 이 영화가 뭔가 여성을 통해서 계몽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남자들의 틀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영화가 이제 2001년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마찬가지로 일본의 중학교에서 가장 그 행해지고 있는 이지메라고 하는 그 괴롭힘, 또는 여기서도 원조교제가 나오죠. 원조교제 살인,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 저지르게 되는 그런 그 중학생들의 아직 고민 속에서 이 주인공이 삼립하게 되는 것은 릴리 슈슈라고 하는 이제 가수지요. 가수의 팬사이트를 자기가 만들면서 어떤 한 세계에 삼립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일본의 어떤 오타쿠 문화라고 하는 것과 사실 연결 지을 수 있는데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사실 자꾸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혼자만의 세계에 그 몰입하고 마는, 사실 그래서 전혀 해결되지 않는 사회 어떤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그 해결되지 않는 뭐 그 사실 이제 이런 게 나중에 해결되지 않는 공포로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을 릴리 슈슈는 인터넷과 그 일본에서 아주 그 대중들이 그 탐닉하고 있는 자기만의 세계화를 통해서 청소년의 문제가 사실 어떤 문제 해결점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보여준 영화들을 만들어냈죠. 네. 그 이와이 슌지 감독이 어느선가 자신의 유작을 하나만 꼽으라면 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을 꼽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은 뭐랄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완전 추구가 꽉 막힌 그 젊은 세대들이 막 이렇게 절규하는 것 같은. 일본 영화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바운스 이전에 뭐 캐즈 리터만 하더라도 희망을 보여주는데 최근 영화로 갈수록 어디도 도망갈 곳이 없다, 출구 없다 이렇게 막 느낌표를 막 날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어서 심지어 일본의 감독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했네요. 그 오늘 제가 설명 안 하지만 해충이라고 하는 영화도 사실은 그렇고 위험한 청춘이라고 하는 영화도 그렇고 문제는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그 안에 정말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래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해결점 절대로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제가 고나 배틀로얄도 말하겠지만 그 장면들 영화 속에 뛰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간발해라고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왜 힘을 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왜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것이 해결책이라고만 말해주는 그런 정말 지금 정말 절대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짐을 지고 있는 게 일본 현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일본 청춘물들을 보면 조금 섬뜩해지는 게 거기에 나오는 장면들이 혹은 일본 청소년들의 문제가 한 10여 년쯤 지나서 우리 여기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여하튼 우리 음악을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보통 그 청춘물에서도 분명히 성차가 존재하고 남자 위주의 청춘물이 쭉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운스 중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가와사키 마사히로가 영화 음악을 맡았는데요. 시부야의 새벽 풍경과 함께 고즈넉하게 깔리는 영화 음악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죠. 영화 바운스 중에서 가와사키 마사히로의 영화 음악 들으셨고요. 이어서 윤세용 씨가 신청하신 바로 그 곡이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중에서 세베 가수 살리우가 부른 글라이드였습니다. 자, FM 시네마테크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이신 정선 씨와 함께 최근에 일본의 청춘물 그 영화들의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어떤 영화들에서 그 최근의 경향을 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 드물게 제일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한 네. 고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우리나라 합작한 작품인가요? 예, 합작한 네.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참 재밌는 것이 그 일본의 항상 그 자신을 비판하려고 할 때 항상 앞으로 내세우는 것이 제일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예. 60년대 그 청춘물들도 그랬고 그 감독들이 최근에 영화를 이제 뭐 60, 70 되셔갖고 다시 만드는데 네. 그분들이 다시 또 제일 한국인들을 영화로 소재로 하는 영화들 요즘 갑자기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전혀 한국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지 신경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억압이 강화되고 있어요. 아. 사실은 강화되고 있으면서 영화 속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이제 세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내세울 때는 항상 한국인을 등장시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모순이고 네. 재미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고은은 이제 사실 일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배우가 등장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경화를 보면은 사실 한국인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스기에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조총련계 학교를 다니다가 사실 이제 더 앞으로의 미래가 더 희망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국 학교로 한국인으로 국적을 옮기고 사실은 이제 일본 학교로 들어가면서 일본인처럼 살아가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별로 어려움 못 느꼈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제 한국인에 대한 문제들을 생각해내는 그래서 젊은이의 문제 안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 더 집어넣는데 이 영화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대사 속에 그 원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 밖으로까지 나가려고 하는 것이 권투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네. 권투 선수였던 아버지가 아이에게 하지만 안전하게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네. 사실 일본이 섬 안에 있으면서 너무 안전하게만 도전하지 못하고 그 그래서 오히려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네. 뭔가 어떤 출구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뭔가 제시해 주는 그런 그 면에서 어떤 지금까지의 그 청춘물보다는 조금 한 단계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맨 처음 영화가 뭐냐면 그 이 배짱이라고 하나 용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전체도 올 때 기다렸다가 전체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네. 지금 뭐냐면 뭔가 계속해서 예.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안에 있는 것보다는 이제는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해라. 그 네. 무서운 권력으로부터 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쫓아오는 것으로부터 멀리 도망갈 때 뭔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보여주는 그런 젊은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생들을 주인공으로 사실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던 배틀 로얄이라고 하는 예. 영화죠. 이것이 이제 2편까지 만들어져서 그 아마 내년쯤 한국에도 선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틀 로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정은 가까운 미래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그 안에 보면은 실업자가 1천만 명, 등교 거부 학생이 80만 명, 순직 교사가 1200명이라고 하는 자막이 처음 나오면서 시작되거든요. 즉 뭐냐면 사실은 현재 일본이에요. 네. 현재 일본 속에서 그 어른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현재 일본 속에서 아이들에게 서로 싸우고 그 게임 같은 어떤 것들을 시키지만 그 시키는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은 이게 일본의 현실이 어렵게 된 것은 이제 어른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아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조금 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키워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중학생 아이들이 어떤 생존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고민이 아니라 어른들이 정해놓은 어떤 네. 고민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니네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뭐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사실은 어른들의 상상 속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네.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냐면 왜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서로 죽이는 것만 어른들 시킨 대로 하고 말았을까? 네. 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도록 더 나가서 그런 젊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못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한 번 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 그러니까 다섯 편 쭉 그 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청춘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사회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어떤 요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화는 결국은 코미디나 모든 장르와 마찬가지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전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체제를 조금 더 안정되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키는 대로 뛰고 열심히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로밖에 이야기가 그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 거죠. 텔레비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그 불량 소년들이 사실 정말 깨부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선생님 영웅이 등장해서 그들을 순화시키고 다시 좋은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한계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정말 지난주에 말씀하신 일본 코미디 영화의 한계라는 부분, 풍자를 하되 철저하게 풍자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전부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무마되고 마는 그것이 이런 일본 청춘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게 일본 사회의 모습이겠죠? 모습이에요. 그 혹시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네. 하는 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소년시대라고 하는 일본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같은데도 보면 차이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영화거든요. 그 두 개만 비교해봐도 일본이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나가면 사실 어쩌면 거기서 더 죽음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알면서도 어쩌면 해결하지 못하고 안정된 사회 속에 그냥 그 눌러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특성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예, 그렇군요. 자, 한 달 동안 일본 영화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죠? 예. 정수환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셨나요? 3년 있었어요. 3년이요? 예. 거기 계시니까 어떤가요, 정말?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나 사회가, 예. 지금 얼핏 보면 일본 영화가 얼굴이나 생겨새는 비슷한데 예. 우리와 문화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굉장히 외로울 거다. 근데 실제로 처음 얼마간 굉장히 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도 절대로 먼저 말을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네. 몇 번 봐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굉장히 반갑게 그 대꾸를 해주는데 네. 자기네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오늘까지 굉장히 친하다가도 내일 다시 만나면 언제 우리가 어디까지 친했냐는 식으로 다시 돌아서는 사람도 많고 네. 그 우리 한국에서 가졌던 인간관계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처음엔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나라가 참 재밌는 게 시스템이 굉장히 확고하게 돼 있어서 잘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터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관계가 냉정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그 시스템 익숙해지면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외롭다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일본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편리하고 재는 예. 입맛을 막는 거군요. 예. 일본의 영화 관객들은 어떤가요? 영화 관객은 제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네. 영화를 보러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영화면 젊은 사람들만 올 것 같은데 젊은 영화에도 가보면 관객이 할아버지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네. 그러니까 모든 관객이 모든 종류의 영화를 같이 호흡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네, 그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떤 익숙한 거 혹은 네. 공감이 갈 만한 것들을 보게 마련이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청춘물을 보는 거구나. 청춘물을 보러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우리도 옛날에 먹은 것을 나이가 들어도 먹게 되잖아요. 아.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한 그 네. 익숙함이 오래전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영화를 즐기는 폭이 훨씬 더 넓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예술극장 같은 네. 극장에도 한 100석, 2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영화관을 가도 사실 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별 재미없는 영화, 이상한 영화 사 찾아가서 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이런 영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도 꽉 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일본은 침을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면 확실히 된대요. 요 영화를 만들면 만약에 뭐 10만이 든다. 네. 10만이 든 만큼 예산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예측한 대로 되는 거군요. 예, 예측한 대로 되는 게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예. 참 재밌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표현이 의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좋아하기가 힘들지 한 번 예. 좋아지면 잘 안 버려요. 예. 가수든 탤런트든 배우든. 네. 그러니까 정상에 한번 올라가면 사실 내려오긴 더 힘들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사주니까. 예. 참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 예. 같은데. 그게 어찌 생각하면 참 재밌는 부분인데요. 예. 내가 뭐 A의 팬이다. 그럼 네. 그 A가 영화에 나온다. 근데 그 영화가 사실은 실제로 만들어졌더니 굉장히 재미가 없는 영화다. 네. 그래도 나는 팬이면 가서 본다는 거죠. 네. 그게 지가 상관없이. 네. 예. 그게 일본 영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실제로 도움이 되죠. 아, 그래요? 일본 영화계는 요즘에 어떤가요? 일본은 영화계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 하면서도요. 관객은 늘었어요. 네. 예. 관객은 늘고 있고 여전히 꾸준히 영화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최고 황금기와 비교해서 자꾸 쇠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산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려는 계속 나오지만 의외로 여전히 건강하게 영화는 잘 돌아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영화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문화를 사랑하는 네. 확고한 층들을 가지고 있는 거라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일본의 영화 관객도 지금 얼핏 들으니까 프랑스의 영화 관객과 조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홈리스도, 그러니까 거리의 예, 불황인들도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런 프랑스의 영화 문화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 관객이 그 위에 영화에 그 건강한 힘을 주고 지속 가능한 어떠한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일본이 전 세계에서 영화가 제일 비싼 나라예요. 네. 그래요? 예.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돈은 한 18,000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는 영화에 대한 일단 뭐 관심도 많을 거고, 아, 물론 이제 그 우려는 많죠. 옛날보다 그 다른 매체로 뺏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죠. 예, 사람들이. 그렇군요. 자, 한 달 동안 일본 영화의 임무종호에 대해서 알려주신 전주영화제 프로그래머 정수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저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배틀로얄 중에서 만들어 봅니다.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들려드리죠. 책 FM 영화음악 음악 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죠. 김영철 씨, 이 곡을 듣고 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정규 씨, 경민정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영화 러브레터 중에서 윈터 스토리와 함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